The most lonely creature in the world. You wanna know my story? I never told this to anybody. Yeah, come on. You know the vibe I can hang out there. 한마디 고래가 나지막히 외롭게 말을 해. 아무리 소리쳐도 닿지 않은 게 사무치게 외로워 조용히 입 다문에. 물론 어때 뭐가 됐던 이제만 알게. 외로움이란 여성만 내 곁에서 머물지. 온전히 혼자가 내 외로움이 채우는 자물쇠. 누구 말해 세계 연예인 다르네. Oh fuck that. 그래 뭐 어때 누군가 곁에 머물 수 없다 한데도 그걸로 좋게 날 향해 쉽게 얘기하는 이 말은 곧 벽이 돼. 외로움 조차 니들 눈에 적이 돼. Come on. 그 벽에 갇혀서 내 숨이 막혀져. 지금 세우자 하더라도 꿈은 고래 다 게임. 다가오 큰 칭찬이 매우 춤을 추게 하고야 난 다 게임. 내 미래 향해가 저 푸른 바다와 내 해를 지름이. 너는 힘껏 네 목소리 내라 하셨어. 그런데 어떡하죠 여긴 너무 깜깜하고 온통 다른 말을 하는 다른 고래를 뿌린 데 아시지 모르지만 사랑한 자 말하고 싶어. 혼자는 돌림 요래 같은 악보를 되짚어. 이 바다 너무 깊어. 그래도 나 다행인걸. I'm a failure. Lonely, lonely, lonely. 왜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. 왜 단성 같은 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. Lonely, lonely, lonely. 왜 이렇게 또 한 번 불러봐. 저기 지구 반대편 가시자. No more, no more, baby. No more, no more. 눈먼 고래들조차 난 볼 수 있을 거야. 오늘도 다시 노래.